끝까지 꿰뚫어볼 순 없어요. 그저 따라서 웃으면 그만. 누군가 힌트를 적어 놨어도 너무 작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. 작은 작은 이 푸는 수밖에. 그렇다 해도 안경을 쓰지는 않으려고요. 하루 온종일 눈을 뜨면 당장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도 바쁜데. 찾아내고 싶진 않아요. 그저 적당히